부자씨 잡아서 하우보 부자씨 잡아서 하우보 세칼라카닌가 홀리모레나 세칼라카닌모레나 예이야고 부자씨 잡아서 하우보 부자씨 잡아서 하우보 세칼라카닌가 홀리모레나 세칼라카닌모레나 예이야고 부제모레나 하고 부 Oh,